dress on right now. Hey, let's get it. 사랑다운 필요 없던 내가 너를 본 거야. 다른 건 다 관심 없어 지금 너를 갖겠어. 나만 가는 대로 feel me. 널 향해서 가겠어. 지금 넌 여기 있어줘. 시작해. 얼굴과 파란 얘기 던져주겠지만 너를 받고 싶어 널 전부 다 전부 더 끌려 baby.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질 이 맘까지 내가 오늘 만나야지. Only you love 직접 너야. 신발 끈 것도 없고 너에게 달려갈게. 상상도 못한 사람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어. 너 하나 있으면 난 행복해질 것 같아. 그냥 나만 바라봐 baby. 내일 저녁에 뭐해 시간 다 비워놔. 너를 갖고 싶은 널 전부 다 전부 더 끌려 길어. 서둘러 내게로 move. 내게 전에 시간까지